한 끼도 남이 사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의 지위에 어울리지 않게 그 부인도 검소 그 자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몇 평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배 판사들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바로 부산에 사는 조모 부장 판사입니다. 그의 총 재산은 억의 절반쯤 되는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경찰 말로는 박종철 군이 쓰러질 때 냈다는 소리와 똑같은, 하지만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억소리가 지금 온 나라를 휘감고 있습니다. 누구는 몇백억, 누구는 몇십억. 억, 말은 쉽지요. 하지만 평균 월급자가 월급을 거의 쓰지 않고 한 달에 100만 원씩 10년을 모아야 겨우 1억이 넘습니다. 영화 비제트 중에서 볼라르,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참 아주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이 조모 부장 판사는 인터뷰를 한사코 거절했다고 들었는데요. 참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광주 북구 운암동의 김효철 씨, 친구 기원이 생일이라고 축하해달라는 말씀 엽서에 띄워주셨고요. 또 대구 동구 효목동의 도우진이 씨, 친구 오희 씨가 9월 8일 날 즐거운 세상에 진이를 만나러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하이텔로도 생일 축하 사연 들어와 있어요. 이덕희 씨, 우리들의 빛날이 주연이 생일입니다. 주연이가 그리도 기다리던 주연이의 생일, 19번째 생일을 맞는 주연이를 위해서 음악 선물 부탁하셨는데요. 자, 아마 친구들에게 띄우는 사랑의 선물 중에서 이 영화에 나오는 음악만큼 좋은 게 있을까 싶어요. 이 우정,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의 그 우정과 방황, 그리고 시행착오가 아주 잘 그려진 영화죠. Saint Elmo's Fire 중에서 Love 테마 생일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숀 펜이 감독한 영화 인디언 러너에 삽입된 곡 그린 리버, 그룹 CCR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세계 영화 200편 중에서 138번째 작품 알려드릴 시간이죠. 자, 이 영화 바로 숀 펜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숀 펜 외에도 크리스토퍼 월큰 등 개성파 연기자들이 등장했던 미국 영화 At Close Range,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38번째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는 Fried Green Tomato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메리 스튜어트 마스터슨도 등장하고요. 감독은 제임스 폴리입니다. 제임스 폴리 하면은 최근에 글렌게리 글렌 로스로 아주 호평을 받은 그런 감독이죠. 주인공인 젊고 야심에 찬 청년 브래드 주니어에게 평범한 시골 생활은 따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브래드 주니어에게는 늘 가슴에 품고 있는 동경의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을 버리고 야쿠자 생활을 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마침내 야쿠자인 아버지 곁을 찾아가는 브래드 주니어. 하지만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차가운 현실뿐입니다. 영화 At Close Range, 근거리에서 직역을 하면 이 정도 될까요? 이 영화는 숀 펜과 월컨의 그 불꽃 튀기는 연기 대결이 아주 볼만한 영화입니다. 자,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39번째 작품 소개해드릴게요. 야나기마치 미츠오 감독의 일본 영화 히마츠리 불꽃축제입니다. 영화는 나무꾼의 얘기입니다. 뒤에는 울창한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작은 어촌마을. 이곳에 사는 한 나무꾼이 산의 여신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사랑 때문에 서서히 미쳐갑니다. 결국에는 나무꾼이 파국을 맞으면서 영화는 클라이막스로 치닫습니다. 야나기마치 감독은 80년대 일본 영화계를 대표하는 신예 감독인데요. 자신의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아주 독특한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40번째 영화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140번째 영화는 베티 블루입니다. 우선 음악부터 듣죠. 영화 속에서 베티와 조그가 서로 마주보면서 피아노를 치던 장면, 거기서 흐르던 곡입니다. 셀르방 베티. 가이드 시네마가 선정한 140번째 영화 베티 블루 중에서 셀르방 베티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베티 블루라는 제목으로 개봉됐지만 원제는 37.2 르 마땡이지요. 이 원제에 사용된 온도 37.2도는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열기라는데요. 이런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화 베티 블루는 아주 광적이고 매혹적인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카메라는 대뜸 베티와 졸그의 베디슨을 펼쳐 보여서 관객들을 당황하게 하죠. 베티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해변의 방갈로를 불태우고 소설가 졸그를 꿈꾸면서 그와 함께 파리로 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좌절뿐이었죠. 마침내 조르그는 정신병원에 수용된 베티를 베개로 눌러 죽이고 그녀에 대한 기억에 휩싸여서 타이프를 두들깁니다. 감독인 장자크 베넥스는 디바, 하수구에 뜬 달 이런 영화로 프랑스의 누벨마주에 불씨를 당겼는데요. 이 영화에서도 그 특유의 감각적인 영상으로 영화 팬들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베티 역의 베아트리스 달은 이 한 작품으로 카메라가 사랑하는 여자라는 영광스러운 칭을 얻게 됐고요. 브리짓드 바르도의 견줄만큼 두꺼운 입술과 관능미 덕택에 이력 스타덤에 올랐죠. 세제르 영화상과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의 후보로 오르기도 했던 영화 베티 블루 중에서 한 곡 더 들어보죠. 조르그가 베티가 임신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질주하죠.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걸리게 되는데 걸려서 대뜸하는 말이 아빠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교통경찰이 아빠가 된다. 그것은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비극의 시작이기도 하지 하고서는 노래를 부릅니다. 딱지도 떼지 않고요. 바로 그 노래 이브 디테유의 음성으로 들어봅니다. Prendre un enfant 아이의 손을 잡고 하이틀로 김남준 씨가 부천에 사는 수경 씨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기 잘 키우고 또 수경 씨의 남편 권기영 씨의 안부도 전해 주셨는데요. 아마 두 분은 수경 씨와 수경 씨의 남편 김기영 씨는 아직 지금쯤 아기 손 코 잡고 주무실 것 같은데요. 자, 프랑드 한 엔팡 영화 베티블루 중에서 이브 디데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41번째 작품입니다. 그리스의 영상 시인 테오안겔로 플러스 감독의 87년도 영화 라피큐르, 벌치는 사람들 혹은 양봉업자라는 뜻을 가진 영화죠. 테오안겔로 플러스 감독은 고향을 잃은 주인공을 통해서 조국 그리스의 정치와 역사를 담았던 시테라 섬으로의 여행, 또 아버지를 찾아가는 오누이를 그린 안개 속의 풍경, 그리고 황새의 멈춰진 걸음, 이런 시적 넘치는 영화를 줄곧 발표해왔는데요. 그의 작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벌치는 사람들 역시 여행담을 소재로 한 로드무비입니다. 딸의 결혼식 날, 50대의 아버지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살던 마을까지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립니다. 그에게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오던 삶의 목표가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던 벌 키우는 일을 뒤늦게나마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그리스 전역을 떠돌아다닙니다. 떠돌아다니면서 현대사회의 공허함도 느끼게 되고 삶의 기쁨과 절망도 맛보게 되죠. 양겔로 플로스는 영상시인답게 영화의 주제를 주로 아름다운 영상으로 표현하는 감독인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아직 그의 영화들을 접해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음악만으로 한번 그 분위기를 느껴볼까요? 이 영화 벌치는 사람들에 삽입된 조르주 달라라의 음성 들어보죠. 눈물 어린 눈동자. Από τον καπνό,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ον αγέρα, τα βουρκωμένα μάτια μου και τούτη παγω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ό τον καπνό που θα μπω σε τη μέρα. Κι όχι από σένα μάτια μου που άνοιξες πα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είναι από καπνό, μπορεί και από ένα γέρα,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α πόδιπνο το μέλλον. Απ' τη φωτιά μπορεί και από το χιόνι, το δάσος που ρημάει διώχνει πουλ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ανάπτει φωτιά που τη ζωή μου ζώνει, κι όχι από σένα μάτια μου που άλλαξες φωνιά. Μπορεί και να ανάπτω τον καπνό, μπορεί κι από να 벌치는 사람들 중에서 눈물 어린 눈동자, 조르주 달라라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42번째 작품은 얼마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됐었죠. 빔 벤더스 감독이 파리 텍사스 이후에 3년 만에 발표한 베를린 천사의 시, Wings of Desire입니다. 빔 벤더스는 이 영화로 87년 까니 영화제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미 독일은 하나라는 의도로 동서 베를린을 구분 없이 함께 영화의 무대로 삼아서 세계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전쟁을 막지 못해서 신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있는 베를린 하늘의 천사들. 이 천사들은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영원히 죽고 말지요. 하지만 천사 다미엘은 친구 천사 카시엘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서커스단에 줄타는 여자, 인간 마리온을 사랑하게 되죠. 인간이 되고 싶은 천사와 함께 세상의 이야기와 역사를 찾아 나선 늙은 신 하메르. 그의 모습은 이 영화가 상징하는 구원의 메시지면서 곧 빔 벤더스 감독이 세상을 보는 눈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인공인 천사 다미엘의 변화에 따라서 흑백의 영상이 칼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세계적인 촬영감독 앙리 아르깡의 솜씨를 엿볼 수 있죠. 그 아이는 어릴 적 양팔을 드리우고 걸었다. 그 아이는 시내가 강이면, 그리고 강이 큰 강이면 했고, 또한 물량동이는 바다였으면 하고 바랐다. 영화가 시작되면 이 피트 한트케의 시, 유년의 노래를 천사 다미엘이 낭송하지요. 그리고 이때 음울한 첼로의 곡 베를린의 하늘이 울려 퍼집니다. 들어보시죠. Als das Kind war, ging es mit hängenden Armen, wollte der Bach sei ein Fluss, der Fluss sei ein Strom und diese Pfütze das Meer. Als das Kind war, wusste es nicht, dass es Kind war. Alles war ihm beseelt und alle Seelen waren eins. Als das Kind war, hatte es von nichts eine Meinung, hatte keine Gewohnheit, saß oft im Schneidersitz, lief aus dem Stand, hatte einen Wirbel im Haar und machte kein Gesicht beim Fotografieren. 베를린 천사의 시 중에서 첼로곡 베를린의 하늘 들려드렸습니다. 드니아르강,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름이지만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캐나다 감독입니다. 종교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깐느와 아카데미 등에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 몬트리올 예수가 그의 대표작이죠. 그는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유명했었는데요. 그 영화 연출로 돌아서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영화가 바로 아메리카 제국의 멸망, Decline of the American Empire입니다. 까이에 드 시네마가 선정한 143번째 작품이고요. 네 명의 역사학자가 휴양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애인들도 그곳에 헬스클럽을 만들겠다고 따라옵니다. 카메라가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현대인들의 연애관과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모순된 생각들이 그려집니다.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면서 세상을 향한 희망을 찾아내려는 것. 드니아르깐 감독은 자신의 영화 작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의 영화 몬트리올 예수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릴게요. 그 지하철 장면 기억나십니까? 맨 마지막에 흐르던 그 지하도에서 흐르던 곡인데요. 페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12번째 곡 이중창, 비록 예수의 육신은 죽어도. 자, 서울 송파구 잠실분동의 배형진 씨께 띄워드립니다. 영화 몬트리올 예수의 맨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파르골레지의 스타바트 마테르 중에서 12번째 곡 이중창 비록 예수의 육신은 죽어도 들으셨습니다. 자, 가이에드 시네마가 선정한 144번째 작품은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벨벳입니다. 빨간 장미, 하얀 담장, 그리고 파란 하늘. 마치 그림엽서 같은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 램버튼. 삼림법을 주산업으로 하는 곳이어서 그런지 라디오에서 시간을 알리는 소리도 나무가 쓰러질 때 나는 소리를 사용합니다. 지방 방송국 이름도 오드고요. 바비 빈튼의 히트곡이 배경에 깔리면서 카메라는 이 조용한 마을을 갑자기 이상한 세계로 바꿔버리죠. 대학생 제프리 카일 맥락클란이 들판에서 사람의 귀 한쪽을 발견합니다.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제프리. 그때부터 그는 범죄와 폭력 그리고 섹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죠. 로맨틱한 미래의 꿈을 안고 있는 샌디, 로라던, 카바라에서 노래를 부르는 알 수 없는 여인 도로시, 이자벨 로셀리니, 또 그녀에게 세디즘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프랭크, 데니스 어퍼. 이들을 알게 되면서 제프리는 서서히 인생의 또 다른 면에 눈을 뜨게 됐죠. 과연 귀의 주인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런 의문에서 얘기는 전개되는데요. 데이비드 린치는 헐리우드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그 특유의 사이키 스릴러 스타일로 작품을 끌어갑니다. 컬트 무비로서는 획기적인 흥행 수입을 올린 블루벨벳. 이 중에서 이자벨 로셀리니가 부르는 블루벨벳 그리고 바비 빈튼이 부르는 블루벨벳 두 곡 잇따라 들려드립니다. Grow. Hello. But when she left, gone was the glow of blue velvet. But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tears. She wore blue velvet, but in my heart there'll always be precious and warm a memory through the years. And I still can see blue velvet through my 서울 양천구 신정삼동의 유정원 씨, 그리고 하이텔로 임재환 씨, 박상순 씨 잘 들으셨죠? 영화 블루벨벳 중에서 블루벨벳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마감할 때가 다 됐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까에디 시네마가 선정한 영화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38번째 작품은 제임스 폴리 감독의 At Close Range였고요. 139번째 작품은 장자크 베넥스의 베티 블루, 또 야나기 마츠미치오의 불꽃축제, 히마츠리라는 일본 영화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스의 테오 안겔로플로스 감독의 벌치는 사람들, 또 빔 벤더스의 베를린 천사인시, 캐나다 느니 아르칸 감독의 아메리카 제국의 멸망, 데이비드 렌치의 블루 벨벳, 이렇게 오늘 몇 작품인가요? 8작품 소개해드렸나요? 이 중에서, 7작품이군요. 이 중에서 두 편만 비디오로 나와있네요. 베티 블루, 또 블루 벨벳.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하이텔로 늘 곡을 신청해주시지만, 제가 그동안 못 들려드린 김준혁 씨, 또 권기영 씨께 다음에는 꼭 들려드릴 걸 약속하면서, tomorrow. 내일을 기약하면서요. 애니중에 나온 이 투모로우를 진 코스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립니다.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십시오.